짓에 흔들리는 눈빛이 감춰왔던 비밀이 붉게 물들어 멈춘 시선 길을 잃었어 답은 없어 짐 목속에 나를 가둬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내 모습 수면 위로 치신 숨을 줘 Got one shot 누가 날 정해 It's do or die for me Just one 내 안에 나 하나면 돼 It's coming get ready 머리에 울리는 너의 목소리 지독한 밤이와 Breakout 내 손에 안목처럼 꿈틀 때 거침없이 돌려내 Warning Ooh. 왜 날 밀어내 이미 나는 네 안에 내가 나를 지배해 Breakout Oh my mind I 들려와 끝없는 속삭임 나를 미치게 하지 내 안에서 꿈인 것 같아 We go 빠져들어 Oh no 내면 깊은 곳 더 끝까지 차오르는 너란 존재 밤을새 기다린 컴푸른 새벽이 비틀대며 shaking 너를 삼켜 Got one shot 너가 날 정해 It's do or die for me Just one 내 안에 나 하나면 돼 It's coming, get ready 머리에 울리는 너의 목소리 지독한 밤이와 Breakout 내 속에 악몽처럼 꿈틀 때 거침없이 돌려내 Warning Break out 내 속에 아무처럼 꿈틀 때